사람 잡지 마라. 애착하고 집착하면 세상 싸가고 달뿐. 바람 앞에 그물처럼 편히 살다 가려무나. 고통이냐 환란이냐 면치 못할 사연이면 현실을 인정하여 집착